사랑 해 꽃꽃꽃 꽃살 이웃꽃사 꽃들 다시 꽃들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해 꽃이구나 봉울봉울 맺힌 꽃 숭얼숭얼 달린 꽃 방실방실 웃는 꽃 활짝 피었네 다 핀 꽃 벌모와 노래한 꽃 나비 앉아 춤춘 꽃 초 왠가 댕초 착양 몸단에 장